다시 기울어 가도 한번 떠난 내님은 또 다시 돌아오지 않네. 봄이 가고 구름잎에 낙엽이 지고 또 지고 온다 하던 그날은 수없이 지나가 버렸네. 젊은 날에 내 청춘도 지나가 버렸건만은 변함없는 내 사랑은 오늘도 기다려지네. 지난 날 그가 말했듯이 그날을 잊지 말아요. 그날을 기다려줘요. 멀리 떠난 내가 언제나 돌아오려나. 나의 사랑 내가 언제나 돌아오려나. 붉은 날이 변함없는 내 사랑.